뜨거진 방에 언제 또 들어왔니? 마침 넌 마스키라 진동 소리 마침 넌 마스키라 무슨 일에 마침 넌 마스키라 신경이 바짝 공들 산채 너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 평화로운 나의 시간 아주 단숨에 깨버린 너 No 내 맘속 깊숙이 I'm not afraid to die.